있어.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발끝만 보다가 천천히 올려봐. 커지는 눈 조금씩 벌어지는 입술 내 심장 10초면 충분한 스토리 내 맘으로 넌 들어왔어 난 네 심지어 날 가져간 걸 짧지 않은 time 넌 그런 사람 내게 충분한 스토리 이유 따위 난 필요 없어 난 설레게 했고 널 찾게 천천히 차올라 흘러넘치는 눈물 가슴으로 너를 안고 한참을 있다가 서서히 떼어내 먼한 눈빛 할 말을 잃은 내 두 입술 네 한숨에 심장이 멈춰 10초가 충분한 스토리 내 삶에서 넌 사라졌어 날 잡지 않았어 네 맘을 본 걸 짧지 않은 time 넌 그런 사람 내게 충분한 스토리 선명하게 넌 전해졌어 넌 아프다 했고 난 보내줬어 마지막 끝에 1분도 채 안 돼 60초 안에 내 가슴 안에 자리 잡아 매 널 꿈꾸게 했는데 왜 이제 넌 어제일 뿐인 건지 되감아 본다 행복한 네 모습에서 정지 텅 달아 웃게 된다 사랑이란 건지 조금은 느껴졌지 감정이 어설프던 이 부분에 너와 함께 시간을 60초면 충분한 스토리 뜨겁고 더욱더 차게